Yeah. Uh-huh. Oh man, this is so smooth. You gotta love it. Okay, so it's the remix. I just got one question. Would you be my love? Come on. I'm asking, come on. Why not? Hey yo, look girl, I'ma be honest. 너를 본 순간에 첫눈에 반했. If there's a mountain, bet I'ma climb it. To give you all the stars in the world and the comments. Dive in the sea for the pearls and the diamonds. Max out on my car till it reads minus. Words can't express how fine you're behind us. Whatever you need, you're my queen, you're my highness. And I won't leave till the mission is accomplished. I'll be your partner in crime, you're accomplished. You can be my gold digger, dig in my pockets. But long as I have you, yeah, it's a profit. You, I'm in lost in. You, I'm in love with. But tell you the truth, I've been thinking about your topless. So after this drink, could we go home? I promise. Won't do anything bad like a mommy. So baby, baby, my love, 절대로 망설이지 마. Girl, come with me. Baby, baby, my love, 절대로 망설이지 마. Girl, come with me. Baby, baby, my love, 절대로 망설이지 마. Girl, come with me. Baby, baby, my love, 절대로 망설이지 마. Girl. 그래 그녀는 베이스라인처럼 종종 튕겨 질투가 만들어낸 엉뚱한 인연. 무심하고 건성거리는 애 어른이던 내가 혹은 너님의 심장은 조근조근 드럼처럼 내 머리 첫대는 너와 나는 집시와 탬버린 같아서 박더비는 못 찾겠다 꾀꼬리 떠나잖아 너 없이는 역시나 외톨이 사랑 없는 외출이 아파 날 떠나지마 악법이라도 만들겠어 like 쥐돌이 사건 죄다 난리 날걸 농담이야 놀라지마 그 깎어 내 사랑은 그 무엇보다 커 Hey lover 부링거리는 놈들에게 한눈 팔지마 난 거짓과 미움 따윈 없었으니까 다 빛이 내려오는 꽤 괜찮은 애밤 오늘도 너와 비트 위를 춤출 시간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색다른데 다른 여자들과 다른 느낌 괜찮은데 밥 한번 먹자는데 넌 핑계가 백가지인데 라면 왜 전화하는 거야 헷갈리게 넌 내 소녀시대에서 모아서 원빈에 날 숨어쉬게 해 넌 손목시계처럼 발에 흔적을 남겨줘 내 품에 안겨줘 향기에 취하고 바근데 왜 너는 망설여 션과 정의 영 태블로와 강해져 넌 부러워해 그런 커플들의 달콤한해져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사랑의 힘은 강해져 정말 내 마음을 나에게 말해줘 멋없게 여자에게 매달리며 집착하는 놈 아냐 여러 가짜들 중에 난 진짜 흥분돼서 침착하지 못해 뛰는 심장 너 앞에서 왜 굴하지 못하고 작아지 Baby, baby, my love 절대로 망설이지 마 Girl, come on me, baby I'm waiting for you, and I always stay for you. Baby, baby, my